18과 옷. 듣기 1. 1. 어디 가세요? 네. 음악회에 가는데 무슨 옷이 좋을까요? 이 회색 정장이 어때요? 여기에 파란색 넥타이를 하면 좋겠어요. 2. 데이트 있어요? 아, 네. 무슨 옷을 입죠? 무희 씨는 다 잘 어울릴 거예요. 이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이 어떨까요? 3. 이 옷 어때요? 글쎄요. 전 짧은 치마는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 이 재킷하고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껴보세요.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4. 어디 나가요? 네, 등산 가는데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 노란 모자하고 이 노란색 티셔츠를 같이 입고 가세요. 노란 모자에 노란 티셔츠라 잘 어울릴 거예요. 바지는 청바지 입고 파란색 운동화를 신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머리는 묶는 게 어떨까요? 듣기 2. 1. 수안 씨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왔어요? 수안 씨요? 잠깐만요. 저기 있네요. 저기 노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노란색 스카프 한 사람요? 네. 2. 이번에 수진 씨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수진 씨 잘 알아요? 네,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참, 여기 왔어요. 소개해드릴까요? 네, 어디 있죠? 저기 회색 바지에 흰색 셔츠 입은 사람이 수진 씨예요. 3. 저기 저 사람 보여요? 누구요? 흰 티셔츠에 파란색 바지 입은 사람요. 안경 끼고 청바지 입은 저 사람요? 네, 저 사람이 바로 미유키 씨예요. 4. 마이 씨가 왔어요? 마이 씨요? 마이 씨가 누구죠? 아, 저기 있네요. 누구요? 저기 수진 씨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이 씨예요. 아, 저기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요? 네, 맞아요. 듣기 3.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호아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영수 친구 조성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말에 어떻게 서로 만나죠? 이렇게 하죠. 저는 그날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나갈게요. 그럼 저는 청바지에 회색 재킷을 입고 나갈게요. 키가 크니까 금방 찾으실 거예요. 참, 저는 긴 생머리예요. 그래요? 그럼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토요일 5시에 만나죠? 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발음. 1. 이 모자하고 이 티셔츠를 같이 입고 가세요. 2. 린다 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